68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시 전체는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건데, 아주 깊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중에 계시다가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높이 올림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행진을 시작하는 그림이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자면 광야 시절에 언약궤가 들어 올려지고 행진을 시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이제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하시는데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없죠. 이제 회중들은 기뻐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에는 이제 기뻐 찬송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해서 6절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셨고, 과부와 같이 호소할 데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한 재판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제 다윗은 과거에 언약궤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신 영광스러운 일을 회상하는데, 그것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인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눌 만큼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언약궤의 행진은 드디어 시온산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윗과 무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산이라고 그러면 보통 바산의 산을 가리킬 정도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바산의 산도 하나님께 속한 높은 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을 영원히 거하실 산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도 시온산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16절에 이렇게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시온산 정상에 오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바울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교회에 각양 은사를 주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4장 8절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물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약간 변용하여 이것을 인용하지만 이것이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확장하시는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찬송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19절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산 정상에서 권능의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20절부터 23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행진이 이제 언덕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이에요. 그것은 주님 자신의 행차하심인 것이죠. 모든 지파가 다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주의 임재 앞에는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제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넓은 땅을 정복하여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28절부터 31절에는 피력됩니다.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데 32절 이하에 그의 찬송은 결코 자기 혼자서 드리거나 이스라엘 백성과만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땅의 열방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에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애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부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결국 모든 원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생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돌아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언약궤의 행진을 찬송하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그 마음이 온통 쏠려서 살아갔던 것과 같이 주여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아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